Did somebody break your heart? Looking like an angel, but you're savage, love. When you kiss me, I know you don't give two fucks, but I still want that. You're savage, love. You're savage, love, love, love. It's messed up. You say that it don't work. You don't wanna try, no, no. Baby, I'm no stranger to heartbreak and the pain of always being let go. And I know there's no making this right, this right. And I know there's no changing your mind, your mind. Hold each other tonight, tonight. So it's love is nothing more than just a waste of your time. Wasted on me, wasted on me. Tell me why not? Wasted on me, wasted on me. Baby, why not? Wasted on me, wasted on me. Tell me why not? Wasted on me, wasted on me. Don't gotta go there. Past lovers and worth her. It's just you and me now. I don't know your secrets, but I'll pick up the pieces. Pull you close to me now. And I know there's no making this right, this right. And I know there's no changing your mind. Wasted on me, wasted on me. Tell me why not? Wasted on me, wasted on me. Baby, why not? Wasted on me, wasted on me. Tell me why not? Wasted on me, wasted on me. Tell me why not? Yeah. Don't you think there must be a reason? Yeah, like we had our names. Don't you think we got another season? That come after spring. I wanna be your summer, I wanna be your wife. Treat me like a comma, I'll take you to one of fries. Yeah, come just eat me and throw me away. If I'm not your choice, bye, wise, waste. And I know there's no making this right, this right. And I know there's no changing your mind, your mind. But we both hold each other tonight, tonight. So it's love is nothing more than just a waste of your time. Wasted on me, wasted on me. Tell me why not? Wasted on me, wasted on me. Baby, why not? Wasted on me, wasted on me. Tell me why not? Wasted on me, wasted on me.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k out,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of LeBron.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nice tea and I'll get my ping pong. This is getting heavy, can't hear the bass boom, I'm ready. Life is sweet as honey, yeah, this beach chain like money. Alone,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iamond, you know I glow up. Hey, slay. 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Don't pop like trouble, breaking into your heart like that. Cool shade stunner, yeah, owe it all to my mother. Hot like summer, yeah, I'm making you sweat like that. Break it down. Ooh, when I look in the mirror, I'm not too hard to do. I got the superstar glow, so ooh, to the floor. A side step by love to my beat. High like the moon, rock with me, baby. Know that I got the heat. Let me show you, can't stop, can't see.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Get it, let it flow. Smooth like butter. Pull you in like no other. Don't need no usher. Dream on me, you got it bad. Ain't no other that can sweep you up like a rubber. Straight up. Making you fall like that. Break it down. Ooh, when I look in the mirror, I'm what your heart is just do. I got the superstar glow, so ooh, to the boogie line. Shine, step right, left to my beat. High like the moon, rock with me, baby. Know that I got that heat. Let me show you, cause talk is cheap. Shine, step right, left to my beat. Get it, let it. I'm the nice guy, got the right body and the right mind. Rolling up the party, got the right vibes. We like haters. Fresh boy, pull up and we lay low. All the plans get moving with the bass low. Go army, right behind us when we say so. Let's go. It's the thought of being young, when your heart's just like a drum, beating louder with no way to guard it. When it all seems like it's wrong, sing along to Elton John, and to that feeling we're just getting started. When the nights get colder, and the rhythm starts to fall behind, just think about that moment, when you look yourself right in the eye. And you say, I wanna dance. The music's got me going, and nothing that can stop how we move. Yeah, let's make a place and it just like we're cold and you're rolling like we're dancing fools. We don't need to worry, cause where we're going, we know how to get it. Don't need to talk the talk, just talk the walk tonight. that we can keep the fire alive. Mm-hmm. Cause it's not over till the summer say one more time. Say, I wanna dance, the music's got me going. 싸움 눈물도 내 몸, 마음, 영혼도 널 네 것인 걸 잘 알고 있어 이건 나를 벌받게 할 줄 Peaches and cream, sweeter than sweet Chocolate cheeks and chocolate wings But 너의 날개는 악마의 걸 너의 그 sweet 앞엔 비려비려 Kiss me, 아파도 돼 어서 날 조이겠죠 더 이상 아플 수도 없게 Baby, 기회도 돼 이제 널 뒤로 켜 내 피땀을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내 피땀을 내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내가 도망칠 수 없게 꽉 쥐고 나 흔들어줘 내가 정신 못 차리게 Kiss me on the back 미소만 해도 돼 너를 아는 감옥에 중독돼 깊이 네가 아닌 다른 사람 선비지 너지 알면서도 삼켜버린 독이듯 선비 피땀을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수가 있었어. 사랑이 사랑만은 또 완벽하게 내 모든 예정들은 다 숨겨지게 이루어지지 않는 꿈속에서 피울 수 없는 꽃을 키웠어. 수저 더럽 대 I don't care 마이크 잡은 금 수저 여러 배 버럭해 잠옷 익은 것들 새끼 여러 개 거두벌 씹어줄게 싸 에이 건어게 World best name 핵심 섭외 엘스니 맥진 많지 않지 이 클래스 같이 만기 종향의 악진 반칙 마이크 펀치 마이크 펀치 블랙 단진 난 알 것 같았겠지만 I'm fine sorry 미안해 빌보드 미안해 월드와이드 아들이 너무 잘 나가서 미안해 엄마 대신해줘 네가 뭐 탁혀줘 우리 콘서트 절대 없어 허도 I do it I do it 너 말 없는 라다 do it 폭배가 아프다는 거서 해 so it You see my bad life You just see my bad life Yeah! 타오르네. 멈춰야 해. 난 두 원을 두고 이건 넌 너나 잘해.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 준비가 됐다면 부를게. Yeah. 자 녀석들과는 다르게. This style로, this style로. 밤새 일했지 every day. 네가 클럽에서 노래. 잠을 잤지 말고 들었네. I got a plan, I got a plan. 난 좀 찾아낸 둘이니 생긴 그날부터 계속 몸의 세기를 넘어서 계속 우린 생일도 안 했던 생일도 영원히 함께니까 Hey. I want it this love, I want it a little love. 난 너에게 만 집중해 좀 더 세게 나를 끝내 태초의 DNA 네가 널 원하는데 이건 필연이야 I love it, love it. 우리만이 true love it 그녀를 볼 때마다 손수로 책임 올라 신기하게 자꾸만 숨이 먼 네가 참 이상한 설마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사랑이란 감정일까 처음부터 내 심장은 널 향해 두니까 걱정하지만 널 힘을 준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린 완전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몸의 세계를 넘어서 계속 우리 전생에도 아마 전생에도 영원히 함께니까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운명을 찾아낸 줄이니까 돌아보신 날 운명을 찾아낸 우리니까 후회하지 마라 baby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함께니까 걱정하지 말라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완전 달라 baby 그놈을 찾아낸 둘이니까 DNA 누구의 언행에 누구의 나답에 누구의 샤워에 누구 순간이든 누구를 떠나해

있어 무대 얼어 대들리는 환호성 Got to see my step back and feel so CJ 난 다시 태어나는 빌어서 때까지 with the party, yeah. Sing it, pull up, dash and drink it, mash up, dash. 우린 두 번 태어나. 주풀이가 천장에 꽂혀 시대의 허점. 주풀이가 나와의 성장. Okay, now ready for show. 다 마셔, 마셔, 마셔, 마셔 내 술자리. 다 빠져, 빠져, 빠져 미친 예술가리. And then, do that. Yes, I'm a trooper, I only hate you. 다 마셔, 마셔, 마셔, 마셔 내 술잔에 다 빠져, 빠져, 빠져 미친 예술가네 And then, do this. 세계 어디든지 다른 파릇 Take part but don't hold 태어나 다시 왔을까 나를 say 다시 왔을까 나를 say 다시 왔을까 나를 say 내가 알던 넌 yes right 넌 뭐가 중요해 난 hey 슬퍼 이 정도면 그러면 우리 새끼로 본 자신과 싸움해줄 소리 Better 들어올리고 one shot 허나 나 여전히 목말라 You ready for this? I'm ready to get hyped up 진흙처럼 내 작품을 깨버려도 아픔을 감싸도 유일한 손길 The best of me 떨어져 넣어줘 네 목소리 내 소리 듣고 잘못대로 널 부르잖아 가만 너좀 속에서 너는 이렇게 빛나니까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I need your love before I fall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I need your love before I fall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꿈속에만 살던 날 깨워줬어 넌 생각하면 날 깨웠어 슬픔 따위 나게 해줬어 Thank you 우리가 돼줬어 개선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I need your love before I fall 개선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I need your love before I fall Somebody call me right one Somebody call me wrong 날 신경 쓰지 않을래 나도 그럼 어때 Someone Shut up, shut up, shut up, shut up, shut up, shut up, So what? Somebody call me wrong 날 신경 쓰지 않을래 나도 그러면 이제 본대 답을 자격 없어 그냥 하던 거나 잘해 그래 전화는 영웅 이거 봐 줄 수 없는 건 잠바밤과 수고 잠말 뿐이다 밤 부른 바로 날라 갈 때 날 불러줘 When you say that you love me, 난 하늘 위를 건네.

1, 2, 3, 4. 유난히 또 반짝였던 서울 처음 보는 또 다른 세상. 땀을 잔뜩 뺀지만 난 너무 뭔가 이상했었던 난 다 됐어. 너 변했어. 우리 대화는 숙제 같았지. 하루 뺐고 하루 뺐어. I just wanna understand. Hello my every year. 우린 서로 mystery. 그래서 또 특별한 걸까. 욕심내서 맞추려 했을까. 사랑이 여고 이게 사랑이란 단어에 차차면 굳이 반복해야 할 필요 있을까. 서로 지쳤고 같은 카드를 쥐고 있는 듯해. 그렇다면 뭐 Alright 반복된 시스템 이제서야 끝을 내보려 해. Alright 지켜본 시스템 누군간 여기서 내려야 돼. 할 순 없지만 누가 내려도 맞지. 서로 놓지 말고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질질 끌지 말고 이제 내려도 맞지. 그저 내보자고 반복되는 시속 게임 이제 그만해. 사람은 잠깐 다 지쳐서 때를 분명히 됐네. 이런 병행을 바란 건 아닌데 처음에는 누가 더 무거운지 자랑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호치 이제는 누가 무거운지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되겠네. 들여다오면 도시 누군가는 결국 이곳에서 내를 앞두지 날 듯하네. 가식 섞인 서로 위한 음식 나오는 말로 이젠 결정이 안 돼. 서로 마음이 없다면 서로 생각 안 했다면 우리가 이리도 질질 끌었을까. 이제 마음이 없다면 이 시선 위는 위험해 위험해 내 생각들은 말고 Alright 반복된 시스템 이제서야 끝을 내보려 해 Alright 지켜본 시스템 누군가 여기서 내려야 돼. 할 순 없지만 바람 내가 없는 이 시선 위를 걸어 바람 내가 없던 처음의 그때처럼 바람 내가 없는 이 시선 위를 걸어 바람 내가 없는 이 시선 다시 내려. Alright 반복된 시스템 이제서야 끝을 내보려 해. Alright 지켜본 시스템 누군가 여기서 내려야 돼. 할 순 없지만 누가 내려도 맞지 서로 놓지 말고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질질 끌지 말고 이제 내려도 맞지 이제 내보자고 반복되는 시선 게임 이제 그만해. 바람 네가 없는 이 시선 위를 걸어 바람 네가 없는 처음의 그때처럼 바람 네가 없는 내 시선 위를 걸어 바람 네가 없는 내 시선 위에서 내려. 난 자꾸 목말라 넌 늦었어 너 없이 살 순 없어

exhausting. Guess what? I just wanna go home. Yeah. 시간처럼 hey, 항상 최고가 되고 싶어 hey, hey, 그래서 조금 패권을 쳐줘 hey, hey, 남들과 비교 일상이 돼버릴 거목이었던 내 욕심은 대단한 억제고 또 목줄이 됐어 hey, hey, 그런데 말이야 돌이켜보니 사실은 말이야 나 최고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닌 것만 같아 위로와 감동이 되고 싶었었던 날 그대의 슬픔 아픈 걷어가고 싶었 날 내가 난 게 싫은 날 영영 사라지고 싶은 날 문을 하나 만들자 너의 맘속에 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곳이 기다릴 이끌리는 선악가처럼 내 피 모든 걸 깨워 소리 너를 태워 더 이끌려 반응 내게 낳게 널 가지고 있는 거라면 나를 용서해 줄래 난 없이 못 사니까 맞아 내 맘 같은 게 뭐 하나 없어 Red top 지나간 일들이야 혼자 말해도 참 쉽잖아 Is it my fault? Is it my wrong? 답이 없는 나의 매력이 맞아 집에 와 침대에 누워 생각해봐 내 잘못이었을까 어지러운 밤 어두시게 봐 곧 12시 떠서 숲을 넘어라. 선명해지는 그곳으로 가. Take my hands now. You are the cause of my euphoria. 자기가 그 미래 oh, 널 아들에게 깨운 자리 Okay. 어때 조금 느낌이 와 아직 모자라 Yes Girl you have your chance I can be your genie How about I love you 모든 다 줄게 나의 골랐으면 되게 네 감정은 날 갚지 않을 거야 I'll win. Oh, I'll win. And that's true. Oh, yes, yeah. 둘이 참 많이 힘들었지. 너무나 먼 저 하늘의 별 올려보면서 그때 넌 한숨 잊지 않아. 하지만 난 봐버렸는 걸 왠 새겼지. 아팠을 거야. 너무 힘들었을 거야. 끝없는 빛을 쫓아 만들렸거든. 아래 태워 그 여름날의 공기 너무 차갑던 잿빛거리의 소리 숨을 마시고 네 문을 두드리네. We gon' change. We gon' change. We gon' change. We gon' change. We gon' change. 그 우리 많이 웃었음해. 괜찮을 거야. 오늘은 내가 괜찮으니까. 어찌 너 이젠 다 보여. 움트던 장미 속마른 것이 안아주고 싶어. 미소진 꼬마 마냥 입을 깨우던 날 그런 날 보면 자꾸 웃음이 나와. 아래 태워 그 여름날의 공기 너무 차갑던 잿빛거리의 소리 숨을 마시고 네 문을 두드리네. We gon' change. We gon' change. We gon' change. We gon' change. We gon' change. 내가 네 손을 맡으면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니. 내가 너가 될 테니 넌 날 날수들을 보면 돼. 저 별들을 맞으면 돼. 나의 세상을 내게 줄게. 너 답은 없을지도 몰라. 어쩜 이것도 답은 아닌 거야. 그저 날 사랑하는 일조차 누구의 허락이 필요했던 거야. 난 지금도 나를 또 찾고 있어. 더는 죽고 싶지 않은 걸. 슬프듬에 아프듬에 더 아름다움에. 그래 그 아름다움에 있다고 하는 마음에 나의 사랑으로 가는 길 가장 필요한 나다운 일. 지금 나 위한 행복 말아 나 위한 행동 나 위한 태도 그게 나 위한 행복. Show you what I got 두렵진 않아 그건 내 존재니까. 시작의 처음부터 끝에 마지막까지 대답은 오직 하나. 더 자꾸만 감추려고 말이 밀가면서 끌어 Look how we went through.

차라리 헤어지자고 해줘. 나 사랑이 사랑이 아니었다고 해줘. 너무 아름다운 걸 좁은 광채 따윈 안 보일지 몰라. 하지만 이대로면 내가 혼나인 걸. 지금껏 살아온 내 발과 다리 심장 옆구리 난 울고